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오늘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마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를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일 동안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모습을 목격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신앙이 없는데 저보다 훨씬 더 잘 사십니다. 저는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던 확신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불쌍한 사람들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세상을 살면서는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그래서 더 잘 사는 것일까요? 이 세상이 불의한데 이 세상이 불의하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저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불의하게 살아야 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건하게 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이 세상에서 7일 중에 6일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신자들이 경건하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없이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 신나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신도 있는데 왜 세상에 나가면, 이 교회 밖을 나가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일까요? 왜 불안한, 뭔가 다른 것도 해야 될 것 같은,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도 붙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렇지, 이 세상은 너무 악해. 이 악한 세상에서는 순수한 믿음만으로는, 신앙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이 잔인한 만큼 우리도 잔인하고 세상이 비열한 만큼 나도 더 비열해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고 교회에서는 교회법을 따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라면서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야비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기기 위해서 더 야비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그런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결론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이 문제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더라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성격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 나는 괜찮지만 다른 가족들이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변명하게 됩니다. 아, 이 환경에 내가 적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상황에 맞는 논리를 개발합니다.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미치지 않기 위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합리화를 하고 정당화를 하게 합니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보다 더 강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환경이 내 믿음보다, 신앙보다 더 세구나, 내 구원의 확신보다 이 세상이 더 강하구나라고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아, 세상에 이런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이 이렇게 풍지박산 나는 것처럼 형편없구나라고 느끼는 것.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니 세상에게 맞추자라고 체념하는 것은 사실은 타협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타협이란 말을 멋있게 포장합니다. 윈윈이라고 해요. 예. 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둘 다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윈윈이라는 표현을 써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같이 잘 되면 좋은 겁니다 라고 미화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솔직히 더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덜 손해보는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무조건 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타협한다는 것은 졌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으니 이 세상에 맞춰서 살아야지, 여기서 만족하며 살아야지 하는 타협은 승리가 아닙니다. 체념하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해 줍시다. 타협은 승리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 믿음과 기도와 찬양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교회 밖을 나가서는 세상의 법칙에 굴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윈윈하는 거야 라는 그런 안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타협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은 사실은 패배한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을 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해결 방식이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문제다, 당신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널려있는 종교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책들을 읽으시고 또 그런 비디오나 강연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나를 수양하고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면 그러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 간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Success Secret 뭐 그런 책도 읽어보셨고 세미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행하는 것들 중에 인상적인 것이,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게 살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나간 것에 착념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것은 뭐든지 잘 된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현실은 무엇이든지 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만사는 당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사는,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먹기에,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잘 수련하시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긍정의 종교, 또 자기 수양, 마인드 컨트롤이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은, 사업가들은 당연히 그런 정신을 직원들에게 주입하고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그런 태도를 주입합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패배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하려고 하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보게 하려고 도와주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에 착념하지 않고 그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도록 해주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믿는 사람으로서 석연치 않은 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너무나 자주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포기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세상을 정복하기는커녕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체념은 승리가 아닙니다. 타협은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석연치 않은 뭔가 세상에서 평화롭게 조화롭게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뒤섞여 살기 위해서 내가 체념하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았는데 그 이유를 해결하려면, 그 이유를 밝혀보려면 우리가 세상을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그 세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것을 요한사도는 세 개로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것은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는 우리나라 사람들 정욕하면은 좀 성적인 것도 생각하고 그러는데 원래 뜻은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욕망, 욕심, 소원,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단어의 원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산과 들과 바다와 강들과 그런 자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들이 꾸려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인간들이 꾸려가는 세상은 욕망의 늪이다. 그런 뜻입니다. 욕망의 바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격체들이 뒤엉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적나라하게 말해서 이 인간시장, 인류사회는 욕망의 늪이다. 이것이 요한사도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출세라는 말이 세상에 나간다는 뜻인데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세상에 나가서 명예를 얻고 세상에 나가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 출세입니다. 그래서 누가 출세했다 그러면 유명해졌다 하는 뜻하고 거의 동의였죠.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학식이 풍부할 수가 있고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정치 권력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조금 이룬 사람들을 출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욕망의 늪이라면 이 세상을 욕망으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때는 사르크스의 정욕이라는 뜻인데 원래 뜻은 이 사르크스란 말은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말로는 육체적인 본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세상에 가득 찬 것들은 육체적인 어떤 본능 같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안목의 정욕이란 말은 눈으로 보이는 욕망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견물은 물건을 보면 생심, 마음이 생긴다는 뜻이죠. 무언가를 보면 마음이 생겨요. 무슨 마음이 생겨요? 갖고 싶은 마음,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견물생 욕심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무언가를 보면, 값나가는 물건을 보면, 멋진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추구한다고 해서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심의 늪에서는 아무리 욕심을 많이 채워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욕망의 바다인데 내가 어떤 욕망을 추구하고 또 충족했다 하더라도 더 많은, 더 엄청나게 다양한 욕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마슬로우 같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욕구의 단계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복잡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란 말에, 이 이생이란 말은 원래 생명이라는 바이오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명, 또 인생, 생계를 꾸리는 것, 그래서 살림살이, 그래서 소유물,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소유를 자랑해요. 가진 것을 자랑해요. 보이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이런 욕망에 쌓여 있고 가진 것을,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엄청난 욕망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욕망을 컨트롤하더라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욕망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금방 들리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욕망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꿈을 가져라. 원대한 비전을 가져라.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오늘도 자녀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꿈을 펼칠 원대한 비전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욕망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회의가 찾아오고 어느 순간 경쟁에서 탈락할 때 우리는 그 욕망의 법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지라도 언젠가 경쟁에서 탈락할까, 패배하게 될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그 법칙에 굴복해서 체념하는 것도 승리가 아니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세상의 본질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온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체념하고 포기하고 따라가든지 똑같이 욕망의 늪에서 뒹굴면서 함께 덤비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오락 방송 같은 데서 진흙탕에서 레슬링하는 선수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직접 그런 현장 같은 데를 가보지 못해서 TV로 간접 경험을 한 것밖에 없는데 TV에 보니까 예. 수영복을 입은 선수 둘이서 엉켜서 레슬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이 엎치기 덮치기를 하면서 흥미진진하게 가다가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고 한 선수가 이깁니다. 그래서 심판이 승하고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승자나 패자나 다 진흙투성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과 더불어 싸우게 되면은 똑같아진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님의 승리에서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공포를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워진 교회가 지옥의 문을 깨뜨린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찰나의 순간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가끔 어리둥절해 합니다.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그것은 영적인 세계의 문제고, 물질이 오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내 직장에서는 우리 랜드로드가, 우리 사장님이, 우리 거래처가 나의 결정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이기셨다고 하니까 좀 추상적으로 들리죠? 예수님이 세상을 접수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게를 접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거래처를 장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병원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도움받고자 하는 그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네. 4절 제가 새 번역으로 좀 다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이 가져오는 그 신앙 고백이 가져오는 엄청난 파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지상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속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지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접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세상에 있는 인류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던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부채를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우리의 죽을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 기업체가, 기업체의 그 정관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기업은, 모든 인간의 조직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직장에서 주님의 집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사장님이고 주님이 사업주이시고 주님이 랜드로드인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고백은 바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것,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잘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빨리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좀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아주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긴 사람 뒤에가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긴 사람 뒤에 줄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같이 소리 지르면 그냥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싸우자. 이 청년들 집회에서 주로 많이 강조하는 거죠. 나가 싸우자.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만 체력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뒤에 줄지어서 함성을 부르고 응원하면서 같이 뛰어가면 같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서로를 지원하면서 후원하면서 싸우는 공동의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세상을 접수하신 예수님의 줄을 서십시오.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진리를 많이 깨닫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 가보신 분은 확실하게 알고 계신데 줄을 잘 쓰셔야 돼요. 누구의 줄에 서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줄에 서시면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이 선악과는 흉측하고 불결하고 냄새나고 역겨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이뻤어요. 먹음직도 하고 예, 이 식욕을 자극했어요. 본능을 자극했어요.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다음에 이성과 지혜를 자극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내가 더 지혜로워질 것 같고 이것을 먹으면 내가 더 이뻐질 것 같고 이것을 먹으면 내가 더 건강해질 것 같고 그러한 욕망을 자극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런 욕망을 자극합니다. 선악과처럼. 그런데 그것을 따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욕망의 늪에 같이 빠져서 같은 진흙탕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모든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신다고 힘드십니까? 혼자 생활하신다고 외로우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식사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무십시오. 주님과 함께 산책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혼자 일하신다고 너무 우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혼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나 혼자서 그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병들었어도 믿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연약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지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 지상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지옥 어디에서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후원을 받게 되십니다. 마귀를 쫓아버리신, 지옥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전적인 서포트를 받게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지옥문을 깨뜨리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오, 나의 스승이시오, 나의 인도자가 되시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업의 사업주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면 우리는 언제나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가이드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면 내가 가는 이 인생의 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여정이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권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